경의하는 제국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타향제를 맞은 이후 룡악산 샘물공장에 륜전 기재들을 선물로 보내시었습니다. 경의하는 최고 용대자 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7일 룡악산 샘물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.